Aleluia. Aleluia. Aleluia.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드리기에 합당하신 내 주 예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집에 와서 찬양과 기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였을 때 주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아람 군대를 파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각 성도들이 지금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주님 정말 성전 중심으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고백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각 가정마다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선택한 그 가정은 잘 돼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증명해 주셨고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믿음으로 살 때 네가 내한테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렵고 괴로운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 그 마음의 샬롬의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안나 자매님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안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목에 있는 그 혹덩어리가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를 받을 때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치료가 마침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뜻이 있어서 주님 참으로 생명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하실 일들을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믿음으로 결정하고 주님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사람에 의해 서가 아니라 사단에게 굴복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 저희들이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이 저희의 힘으로 하겠다고 한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듣고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죽이지 마신 주님 믿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저희는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받는 자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아버지, 정말 날마다 주님의 그 생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표대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어려운 이 위기를 정말 하나님 찬양과 기도로써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명절 벌써 끝나가서 아쉽지요. 우리 학생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남은 또 오늘 주일 또 내일 또 월요일도 정말 아주 뜻깊은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미가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미가서의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지요.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반영하며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The first oracle, impending judgment and the future restoration. 이 미가가 받았던 첫 번째 계시, 그것은 심판이 임박하다, 곧 심판이 온다 라는 것이고, 그러나 미래의 하나님은 회복하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광고 드렸던 대로 우리가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관람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여러 곳에서 또 영화 상영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전도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또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스펠 세미나, 우리 복음 세미나가 10월 20일, 21일, 22일,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10월 20일은 금요일 오후 5시에 시작하고, 21일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마치는 시간은 따로 지금 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저녁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2일 주일은 우리가 주일 예배 상관없이 그냥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보통 우리 예배 마치는 정도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기회가 되면 또 좋겠지만, 가능하시면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알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깐 교회를 떠났거나 혹은 이단에 가신 분, 이런 분들 계시면 초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진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The Jotham, King of Judah. During three weeks, I will search about the three kings, Jotham and Ahaz, Hezekiah. 제가 미가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아이 그 시대에 대하여 왕들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요담 왕, 또 그 다음 주는 아하스 왕, 그 다음 주는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이 세 왕들을 중심으로 그 시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때가 어떠한 때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 사마리아, 예루살렘, 즉 북왕국과 남왕국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셨던가, 한번 그 시대상에 대하여 조금 역사적이면서 또 그 왕들의 여러 가지 선한 면과 악한 면들에 대하여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가서의 두 번째 시간이고, 왕들로서는 첫 번째 시간인 유다왕 요담입니다. Micah chapter 1 verse 1, 우리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주로서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여 어찌 될 것인지를 모세 사람 미가엘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이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예, 그럼 그 앞에 대통령은 누구였죠? 박근혜 대통령. 또 앞에는 누구였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세 사람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세 사람 대통령이 다 똑같습니까? 뭐 성별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나 뭐 잘잘못은 지금 막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아마 바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아무튼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런 방식도 다 다르죠 이제. 성격도 다를 것이고 운영 방식도 물론 달랐을 것이고 이끌어가는 것들이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는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장님 세 사람이 코끼리를 구경했습니다. 누가요? 장님이요.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코끼리는 무슨 회초리처럼 길단하더라. 어떤 사람은 아니 코끼리는 무슨 건물 기둥처럼 둥글던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무슨 코끼리는 코가 왜 이렇게 긴지 호수 같은 코만 있더라고. 하나를 봤는데 다 다른 걸 봤지요. 예, 우리가 어떠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같다라고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신문의 기사들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신문 기사는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지 마음대로 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그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해석하여 설명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국어 사전적인 신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요, 기사. 기사는 절대로 객관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다쳤다. 그런 신문 기사 없지요. 그 어떤 일에 대하여 누군가는 이 사람이 좋은 일, 누군가는 그 사람이 나쁜 일. 이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열왕기와 역대기와 또한 예언서와 선지서와 다양한 말씀들 속에서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아주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요담이 아니라 요담의 아버지입니다. Point of view is very different to each of persons. 3 the blind, they saw the elephant. But one said, elephant is like a field, big field. But the other one said, no, elephant is a long nose. But the other one said, elephant, it's like the hair, very thin. One blind tested the tail, one blind tested leg, the one tested nose. So they saw very different, but one elephant. Maybe that is the point of view. But in Bible, we also saw the same cases. The kings and chronicle and the other prophecies, some kings explained a little different or much different. So we so today we study about the king of Jordan, but we will also see his father. Prince Joseph became the king. 왕자 요담이 왕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 Kings chapter 15 verse 3 to 7. Joseph, he is the son of Azariah. 이 요담은요, 아사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요담은 아사랴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the Jotham's father, Azariah,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성경은 말합니다. 아사랴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했다고요? 올바른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겠죠? 또 나옵니다. But except that the high priestess was not removed. 그런데요, 아사랴는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아사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견리된 궁에서 살았다. 자, 우리가 then 그리하여, 자, 그리하여 이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그리하여. 네. 그러면 결론이죠. 근데 원인은 어떻게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죠? 바로 앞에 있겠죠, 원인이. This then make a result. So the reason occurs the chapter 4. 그러니까 이 여기서 그리하여 then 이것은 결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인과 이유는 바로 앞에 있겠죠.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Not removed.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좋은 왕이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Then the Lord struck the king so that he was leper until the day of his death. So he dwelt in an isolated house. 격리 수용당했습니다. 나병원. 나병 아시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 말하는 것입니다. 자, 뭐 때문에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then 그리하여 the Lord struck the king. 하나님께서 왕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 당시 히스토리를 좀 봐야겠는데요. 예, Northern Kingdom, Isaiah, Southern Kingdom, Judea. 이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요. 여기는 남왕국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담을 보는데요. 요담은 16년 동안 다스렸죠. 요담의 아버지가 아사랴입니다. 몇 년 다스렸습니까? 뭐 사울, 다윗, 솔로몬 전부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다스린 왕은 아사랴입니다. He reigned the longest. 가장 오래 다스렸습니다. 52 years. 아사랴가요. 그리고 이제 미가서에 나오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오죠. 아하스 까맣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뭐 무난했고 히스기야는 좋았죠. 네. 아마샤, 아즈라야, 조삼, 아하스, 히스카야. So, 아하스 is worst king, but three kings, it's good. But not bad, not bad. But Hezekiah is bad. 아, 굿. 이를 망들였습니다. 자, 북왕국은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니까요. 아하스 시대 때입니다. 아하스 때 멸망을 당하죠. 자, 제가 북왕국의 마지막 네 왕에 대해서 적어놓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붙였습니다. 16대, 17대, 18대, 19대 왕입니다. 19대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자, 몇 년 다스렸습니까? 10 years, 2 years, 20 and 9 years. 기간이 짧지요? 그래도 남유다는 못해도 약 20년쯤 평균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 속에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을 섬기면 그 속에 악함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라도 그 속에 악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어주시는 최소한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은 최소한 그들의 보위가 약 20년 이상쯤 보장받았습니다. 악한 왕들은 좀 예외가 있지만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worst, worst, worst, worst. 전부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16대 므나헴, 이스라엘의 지독한 독재자 중에 한 사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이 아수르 왕을요, 1,000 달란트로 매수합니다. 17대 부가시아, 므나헴의 아들이죠. 몇 년 다 살았습니까? 2년 했죠, 2년. 누구한테 죽습니까? 군대 장관 베가에게 피살당합니다. 자, 베가는 원래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0년을 다스렸다고 하지만 좀 중복되는 기한들이 있죠. 므나헴과 공동 다스리는 기한이 있었고 아수르에 대항하여 연합할 것을 거절한 유다. 유다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경에서는 아람. 아람이 시리아 혹은 수리아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연합했으나 실패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하스 막 그렇게 중복된 그때입니다. 조셈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부와 동부의 성읍을 함락시킨 일이 그의 치세기한 있었고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에게 피살당하지요.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애굽과 연합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수르에게 감금당하고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감금당했을 때 호세아는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그는 죽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본질 속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흉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제사장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요. 이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우상 섬기는 걸 배워와서 남유다 제사장에게 이렇게 우상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설령 산당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면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유다를 보십시오. 서로 죽이고 살해당하고 죽이고 살해당하고 죽이고 살해당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요담 the father Azariah. 요담의 아버지가 아사랴인데요. 성경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여덟 살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제가 아까 아사랴가 몇 년 다스렸다고요? 52년 다스렸습니다. 다윗 솔로몬보다 훨씬 더 많이 다스린 왕입니다. 몇 살에 왕이 됐다고 나옵니까 성경에? 16살이죠. 자, 이제 질문입니다. 요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사고. 근데 왜 성경은 우스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아멘. He thought God in the days of Zechariah, who had understanding in the vision of God, and as long as he thought the Lord, God made him prosper. 아사랴가 혹은 우시야가 어떻게 해서 좋은 왕으로 52년 동안 다스릴 수 있었다고요? 스가랴가 옆에서 좋은 선생이 되어서 스가랴가 누구냐면 16세 어린 왕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스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어린 제자이며 이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온전하게 인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잘 됐다고 나오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실어지면서 성황하게 되더니 드디어 아카리를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양하는 일은 이 신물을 진행하도록 거룩하게 분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건이 몇 년쯤에 일어났을까요?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을 다스리고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왕에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일 때문에 나병이 생겼거든요. 그럼 그때 몇 살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60? 68 years old. 68세에 이 늙은 선한 왕, 68년 동안 하나님 기뻐하실 뜻대로 멋지게 살아왔던 이 왕이 68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He was strong. His heart was lifted up. 마음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힘이 셌거든요, 지금까지. 6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잘 왔는데 이제 그가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이제 내가 해야겠다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여기는 This is in Chronicle. 이거는 열왕기거든요. 아, 역대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열왕기에서 왜 그가 나병이 났는지를 읽었습니다. 아까 그러므로 Do you remember the then? 기억하십니까? Then? 아멘. 앞에 왜 나병이 났다고 되셨습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우시야 왕이 교만하게 되었던 것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당만은 제가 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나병 환자가 되는 구체적인 사건은 그가 교만해서 이제 내가 제사 분향하겠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았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는 것입니다. 68년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멋지게 살아왔던 왕은 68년째에 교만하여 범죄하는데 그 교만함에 악함의 뿌리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백성들도 산당에서 저희 원하는 대로 함부로 제사하고 하는데 왕이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불 못 피우느냐 이겁니다. 백성들도 거기 가서 저희 원하는 대로 제사 지내고 뭐 바알에게 무슨 신에게 다 하는데 나는 내 하나님에게 하겠다는데 왜 내가 못해? 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Bible said in New Testament, remove appearance of evil. Someone said, this is just appearance. The Bible said, remove evil's appearance. 악은 그 모양이라도 제거하라고 했는데 왕은 68년 동안 산당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니 은연히 그 마음속에 은연 중에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하는데 왕인 나는 왜 못해? 백성들이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고 제거해야 되는 것인데 악으로 인하여 선한 왕이 교만하고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치셨죠? 그래서 문둥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일 때문에. So this is the transgressions against the Lord. 하나님의 영광에 거역하는 악한 일이 되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그리하여 그러므로. 근데요 앞에서는 왕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아사였죠. 아사야. 근데 지금 왕이 누굽니까? 우스야죠. Which one is Jotham's father's name? 요담 아버지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요담의 아버지 이름이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아버지가 둘입니까? 아니요. 하나입니다. Jotham has only one father, but his father have two different names, Azariah or Uzziah. Which one? 아사랴라는 이름도 있고 우시아라는 이름도 있는데 도대체 요담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뭐란 말입니까?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The meaning of Uzziah is My strength is the Lord.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힘은 주님이시다 입니다. 아까 어떤 말씀이셨죠?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잘 됐다고 했었죠. 요담 아버지의 원래 이름은 우시아입니다. This is Jotham's father's real name. Uzziah. Uzziah. 요담 아버지의 실제 이름은 우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가장 오래 다스렸던 이 선했던 왕, 그 왕에 대하여 좋게 평가되는 모든 장면에는 우시아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항상 우시아 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why Bible also called him Azariah? 그 왜 성경은 또 그를 가리켜 아사랴라고 불렀을까요? The meaning of Azariah is the Lord has helped. 아사랴 뜻이 뭐냐면 주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운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미에 have plus pp 이거 뭐라고 해요? 과거 뭐? 수동태? 수동태 아니죠. 자, 지혜 공부했어요? have plus pp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도 영어 공부도 조금 해야 됩니다. 자, 사모님 이거 뭐라고 합니까? 완료죠. 완료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has helped의 뜻이 뭐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끝났다는 말입니다. So it means no more. 그 뜻이 뭐냐면 더 이상은 아니란 말입니다. 요담의 아버지를 아사야라고 가리킬 때는 주님께서 여기까지는 도우셨다. 그 말은 그 다음에는 없단 말입니다. 68년 동안 선했던 왕, 68년 동안 하는 일이 전부 다 잘 됐던 왕, 68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그러나 그는 68년째에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별명이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왕을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지금까지만 도우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나병,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요. 격리 수용 당하고요. 죽을 때도 신분은 왕이었었지요. 그러나 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합니다. 어디에 묻힙니까? 성 밖, 나그네 들이나 묻는 그런 곳에 묻습니다. 그게 끝일까요? 고고학자들이요. 이 아사랴 왕 혹은 우시아 왕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힌 줄 아십니까? 아사랴 왕이 죽었는데 이 뚜껑 아무도 열지 말라. 왜? 뚜껑 열면 문둥병이 퍼지지 않습니까? 병이.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나병은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고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격리당하는 겁니다. 옮을까봐.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아사랴 왕의 무덤을 찾았는데요. 거기에 이 뚜껑 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이 퍼질까봐. 52년 동안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정말 멋지게 다스렸고 하늘 일마다 전부 다 잘 됐던 그가 제거하지 않았던 산당, 무시했던 작은 죄, 우습게 여겼던 작은 죄, 얕잡아 보았던 그 아무것도 아닌 범죄함이 그를 52년 동안 갉아먹다 보니 어느새 교만해졌습니다. When he died, he cannot enter king's doom. He needs to bury the outside of the castle. 'And record, do not open this because of disease. Do not open. He was great king, so he reigned 42 years. He was good king. God helped him. Everything is going well during 68 years old in his life. But then stopped. So the Lord has had, but no more. Uzziah 왕이 죽었을 때, 요담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우시야, the 아 yeah yeah, Azariah, yeah Azariah or Uzziah the same, yeah, ah no. In the year of the king Uzziah died, God called Azariah as a prophet. Yeah, different. So 우시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은 아자야 chapter 6, 이사야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도 부르셨죠. 그때 요담이 왕이 될 그 즈음에 스가랴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 유다를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지켜갈 수 있는 조력자로 이사야와 미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This is grace of Lord.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은 아시지요? 예. 그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미가는 제가 말했죠. 요즘 말로 하면서 이 촌놈이라고요. 미가는 촌구석에서. 그래서 미가는 그 촌동네 정말 무지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사야는 왕궁에서 왕의 바로 곁에 서서 왕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모두 왕족들에게 이 장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안에서 밖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니까 요담 때 나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요담 때 나라가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그가 다스린 기간은 16년으로 짧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세 동안 다스렸다. King Jordan, he was 25 years old. T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16 years in Jerusalem. 요담 왕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시아라고 말할 때는 언제라고요? 좋을 때. 좋을 때 우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니까 당연히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할 때의 왕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을 때의 왕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시아입니다. 그래서 Jordan did what was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He did according to all that his father Uzziah had done. It was good. Yeah. 일단 좋을 때입니다. 근데 the second chronicle 말씀 보시면요.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우시아라고 말했으니까 나쁜 거 이야기했죠. 나쁜 게 뭡니까? 들어갔다가 68세에 아니 실컷 좋은 왕으로 마칠 수 있는데 그 노년에 범죄하여 나병 환자가 되었던 일 바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갔던 일. 그런데 요담은 아버지의 우시아의 좋은 점은 다 닮았지만 아사라의 악한 점은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담은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요? But still the people acted corrupted.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백성이 했던 악한 일이 뭘까요? 상당이죠. King Jordan, also good king, but he did not remove high places. Also, 좋은 왕이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아버지의 나쁜 점을 하나도 담지 않은, 아버지의 그 나쁜 점을 하나도 담지 않았고, 안에서는 이사야가, 밖에서는 미가가 이렇게 도우면서 했던 이 좋은 요담은 왜 16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을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어.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더욱이 그는 아몬 자손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요담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왕이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릅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죠.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셨죠? 백성들을 이끌라고 세우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됐습니다. 예, 나옵니다. 그는 우시아, 아사라를 닮지 않았고 언제나 우시아의 자리에만 서셨습니다. 암몬왕과 싸워서 이겼고요. 늘 바른 길로 걸었고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다스림은 짧았는가? 왜 아버지 악함을 담지 않았는데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했죠? He was king. So he need to take care of the people of the Lord. But he do not remove high places. So many Judea people worship other gods. Baal, Asherah, and the other gods. It's wrong. 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는 훌륭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적과 싸우는 데 있지 않고 내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끄는 데 있었죠. 거기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신왕과 로마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였다.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의 생에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성경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어떤 지금? 이때부터의 그 이때는 뭐부터입니까? 제거했습니까? 제거 안 했어요. In those days, what those days? 이때부터는 바로 이때죠. This is in those days.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아람과 베가, 아까 이스라엘 왕이었죠.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기 시작하였고 그 즈음에 요담은 죽습니다. 선했던 왕 우시아가 산당을 해결하지 못했죠. 어쩌면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났던 그 속에 아사라의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우시아의 모습만 갖고 있었던 조담. 그러나 그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죄가 그의 아들 아하스 때 와서 이제 터집니다.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제 대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했던 할아버지 왕도 치우지 않았고 선했던 아버지 왕도 치우지 않았고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모든 악함이 아스 때 와서 꽃을 피워버립니다. 제사장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온갖 악한 일이 이제 아하스 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습게 여겼던 바로 그 작은 죄악이 훌륭했던 두 왕을 그렇게 끝나게 합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진 않았죠. 그의 아버지는 범죄함으로 나병 환자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요담의 뜻은 The Lord is perfect. 주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합니다. 작은 죄악을 놔두어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완전하게 대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게 벌하셨던 것입니다. The meaning of his name, Jotham, is the Lord is perfect. 요담 왕의 뜻은 주님은 완전하시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실 때도 완전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완전하십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한 세대 정도 기회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대략 한 20년 전후에 한 세대의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시아 왕을 치셨지만 요담 때에 한 세대의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그의 아들 아하스의 손자 아사라의 손자 아하스 때는 드디어 아주 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 주시는 주님도 완전하시지만 벌하시는 주님도 완전하십니다. Our Lord is perfect. His blessing is perfect. But His judgment is perfect also. 하나님의 축복도 완전하시지만 그의 심판도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왕 요담의 다스림은 16년 만에 끝나고 그의 말년에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다가 죽게 되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스 때 드디어 이스라엘에도 악한 왕이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치워내지 못한 때로는 우습게 여겼던 그 작은 죄 혹은 그 정말 우습게 여겼던 그 허물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에 놓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 세대만큼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